most lonely creature in the world. You wanna know my story? Yeah. I never told this to anybody. Yeah. Come on. 이 넓은 바닥이 한가운데 한 마리 고래가 나지막히 외롭게 말을 해. 아무리 소리쳐도 닿지 않은 게 사무치게 외로워 조용히 입 다문에. 아무튼 어때 뭐가 됐던 이제만 알게. 외로움이란 녀석만 내 곁에서 머물 때 온전히 혼자가 돼 외로이 채우는 자물쇠. 누구 말에 새끼 연예인 다르네. Oh fuck that. 그래 뭐 어때 누군가 곁에 머물 수 없다 한데도 그걸로 좋게 날 향해 쉽게 얘기하는 이 말은 거벽이 돼. 외로움조차 니들 눈에 적이 돼. Come on. 그 벽에 갇혀서 내 숨이 막혀져 저 숨이 니를 향해. Hey, oh, oh, hey, oh, yeah. Lonely, lonely, lonely way. 이렇게 혼자 노래 불러 왜 딴성 같은 나도 밝게 빛날 수 있을까. Everyday 걱정에 머미를 해 내 stick on gravity. Never land 왜 끝은 없고 매번 hell. 시간이 가도 차가운 심연 속에 never land. But 눈 생각해 지금 새우 잠자더라도 꿈은 고래 잡게. 다가올 큰 칭찬이 매우 춤을 추게 할 거야 나답게. Yeah, friend. 내 미래 향해 가 저 푸른 바다와 내 헤르지를 믿어. No more, no more, baby, no more, no more. 눈먼 고래들조차 난 볼 수 있을 거야. 오늘도 다시 노래하지 마.